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네, 구혜경입니다. 네, 오늘 날씨가 참 맑고 좋으네요. 네, 네. 새롭게 시작되는 월요일 정오의 만날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휴 때와 같이 좋은 교회를 심어하시는 남영균 목사님을 모시고 남을 이야기와 신앙 상담을 진행합니다. 네. 찬양 한 곡 듣고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안녕하셨어요, 목사님? 예, 안녕하셨어요. 이제 좀 많이 좋아지셨어요? 예, 좋아졌습니다. 예. 오늘은 나물 종류가 아니라 해조류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해조류 하면 떠오르는 알긴산입니다. 이름은 들어보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요, 목사님? 예, 그 뭐 영어로 해초를 뭐 보통 흔히 부르는 이름은 시위드 그냥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 바다 해 뭐 잡초 이렇게. 네. 네. 근데 이제 뭐 시그라스라고도 이렇게 해요. 네. 근데 이제 좀 더 다른 표현으로는 알게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 알게. 알게. 네, 알게. 예. 근데 이제 그 오늘 알긴산이라는 말이 예. 도대체 저는 이 알게라는 그 바다에 네. 해주로에서 오지 않았나 그렇게 싶기도 해요. 예. 거기다가 이제 애시드라는 말이 붙여서 예. 알긴 애시드 이렇게 예. 해서 알긴산 예. 이렇게 해초 산이죠. 해초 뭐 해조류 산 예. 뭐 식초나 예. 이런 예. 예. 애시드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역이나 다시마 등 이런 해조류 성분의 한 20,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 알긴산이거든요. 예. 그 해조류들 보면은 이제 조금 끈적끈적한 예. 기미, 예. 감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알긴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이제 알긴산은 굉장히 고품질의 수용성 섬유질 성분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몸에 굉장히 네. 좋다고 요즘 많이들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해초에만 있는 성분이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뭐 알긴이라는 그것도 그렇고 이제 해조 이름 자체가 알긴산이기 때문에 예. 해조류만 있는 그런 성분이겠죠. 예. 그렇다면 알긴산이 우리 몸에서는 어떤 효능을 보이는 건가요?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알긴산의 효능에 대해서 요즘 그 연구해서 네. 이제 발표되는 것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선은 이제 좀 저도 어젯밤에 좀 저녁을 먹었는데 애들이 뭐 햄버거를 사왔어요. 밤늦게. 예. 예. 그래서 그냥 햄버거는 안 먹고 그냥 예. 칩스를 몇 개 집어 먹었는데 아, 뭐 그래서 그랬는지 예. 또 식사를 그동안 좀 못하다가 예. 요즘 입맛이 돌아와서 예. 어제 이제 아내가 김치찌개를 맛있게 끓였더라고요. 예. 그래서 김치찌개를 그냥 국물만 예. 밥 말아 먹듯이 막 예. 좀 많이 먹어서 그런지 예. 속이 좀 안 좋더라고요. 예. 속이 안 좋아서 예. 그랬는데 이 알긴산 같은 경우가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 운동을 이렇게 활성화시켜 줍니다. 예. 그래서 장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해주다 보니까 예. 변을 놓는 데도 좋고 예. 대장 관련한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좋고 예. 특히 이제 우리 장 내에 있는 예. 그 염분을 네. 체외로 배출해서 네. 그런 역할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예. 나트륨 체외 배출을 통해서 네. 고혈압을 예방해주는 그런 예. 효과도 있다고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예. 뇌졸중 예방에도 물론 예. 도움이 된다고 예.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을 움직임을 예. 확 원활하게 해주다 보니까 예. 이렇게 변을 잘 놓게 됐죠. 예. 좀 뭐 변 놓는 게 보기 어려운가 그러는데 예. 아우 저는 이번에 수술하고 나서 예. 변을 정말 변비가 되죠. 네, 그 약 때문에 약 때문에 네. 네. 이렇게 뭐지 마취제 또 네. 여러 가지 진통제 이런 거 예. 하다 보니까 예. 변을 거의 한 일주일 만에 하다 보니까 아이고 혼나셔. 와 이게 지금 막 무슨 드릴로 갔다가 뚫어야 될 정도 저 방송에서 예. 이런 것도 그랬지만 그 정도로 힘들면서 예. 야, 변을 잘 볼 수 있는 것도 예.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 하는 것을 예. 깨달았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알긴산은 양질의 섬유질로 네. 노폐물이 장내에 머무르는 시간을 이렇게 짧게 하고 예. 장용 활동을 원활하게 해줘서 네. 대장 기능을 개선해주고 네. 또 장내에서 음식물 흡수를 이렇게 조절해서 예. 우리 몸에 있는 불필요한 그 지방들하고 콜레스테롤, 예. 뭐 과도한 염분이나 중금속이나 유해 물질 같은 거를 예. 이렇게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고 네. 신속히 이렇게 몸 밖으로 배출해 준다. 아주 그런 예, 역할을 아주 해준다고 했죠. 최고의. 예. 그러니까 뭐 미역국 먹으면 예. 뭐 미끄러진다는 얘기도 있지만서도 예. 바로 자연스럽게 예. 예. 배변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예.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해조류 하면은 여성들 피부 노화를 억제해 준다고 하는 그러한 네. 저희가 있어서 예. 해조류들을 많이 드시잖아요. 예예. 예. 저보고 자꾸 교회 가면은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뭐 피부 미용하셔요? 그랬다고 그래 남자분이 그래서 예. 아니 뭔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사실은 뭐 얼굴에 바르는 게 별로 없거든요. 예. 그게 뭐 스킨하고 로션을 바르잖아요. 예. 근데 그걸 저는 두 개를 다 같이 바르는 것도 아까워서. 예. 스킨 하루. 바를 땐 계속 바르고 예. 떨어지면 로션 바르고 아, 예. 사실 뭐 이렇게 몸에 치장하는 것이 없는데 예. 집사님이 자꾸 저보고 피부 미용을 하시냐고 그래서 아이고. 웃었는데 예. 이 알긴산은 강력한 그 조혈 활동으로 인해서 예. 세포 내에 있는 뇌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줘서 네. 피부 노화를 억제해주고 네. 또 혈행을 좋게 해서 피부를 보다 좀 건강하게 예. 이렇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 알린산이 이렇게 우리 모발에 예. 이렇게 모발을 좀 부드럽게 해주는 예. 그런 역할도 해준다고 해요. 예. 예. 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예. 해주려 하면은 그 우리가 그 칼로리가 많이 없기 때문에 예. 그 이제 그 인체 필요 없는 어떤 잉여 지방들을 제거하고 해서 네. 비만을 억제해주고 네. 당연히 다이어트에 좋은 식품이 네. 될 수 있겠죠. 네. 포만감은 느낄 수 있지만 네. 그렇게 몸에 부담이 안 주는 네. 그리고 이제 콜레스테롤도 수치도 낮춰주고 네. 담석도 예방해주고 네. 제가 오늘 몇 가지 말씀드렸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알긴산이 네. 우리 몸에서 좋은 효능을 보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세계적으로 해양의 동식물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시는지요?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 네. 이제 물론 그 해양도 많이 좀 오염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 아무래도 아직은 해양에서 육지의 연구는 많았지만 해양에 대한 연구는 이제 그 상대적으로 조금 덜 했었고요. 예. 육지에서의 어떤 식량 문제 네.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렵고 네. 또 육지의 그 뭐 오염, 네. 대기 오염이나 네. 토지 오염 같은 것 통해서 네. 이런 대체 식량을 찾는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대체 식량에 대한 연구와 또 건강 식품에 대한 예. 기대와 수요가 네. 네. 굉장히 활발해지다 보니까 네. 그것을 이제 바다 쪽으로 이렇게 영역이 좀 넓혀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뉴질랜드에서도 건강식품점에 가보면 예. 그 몇 가지의 아주 중요한 그 건강식품은 네. 그 바다에서 예. 많은 것들로 해초로나 이런 것들로 만들어지는 것이 많이 있어요. 요즘은 예. 우리가 몸에 굉장히 꼭 필요한 영양소들로 얘기하는 것이 칼슘, 네. 칼륨, 마그네슘 이런 네. 그 미네랄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여러 필요한 그 영양소 공급이 네. 이제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보다도 훨씬 월등하게 네. 이 해조류를 통해서 네. 바다 생물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유 네. 칼슘 하면은 네. 우유나 네. 멸치 네. 생각나죠. 물론 네. 멸치도 해양 생물이고 네. 그렇지만 저는 칼슘 하면 아 우유, 멸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칼슘도 다시마 등에 있는 그 다량의 칼슘이 네. 그 흡수율이 네. 오히려 이제 우유나 네. 멸치보다도 네. 훨씬 더 이제 흡수율이 더 좋다고 네. 이렇게 나타났죠. 네. 네, 그런 것이 이제 알갠산에서 네. 나아지는 어떤 효과라고 볼 수 있고 네. 저 이런 해조류 같은 데서 네.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갠산은 그럼 모든 해조류에 다 풍부하게 들어있는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예. 특히 이제 미역이나 네. 다시마, 톳 그리고 네.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파슬리위드나 예. 돌김같이 갈조류 네. 해조류도 이제 홍조류, 갈조류, 예. 녹조류가 있잖아요. 예. 예. 그중에 이제 갈조류에 특히 많이 알갠산이 예. 들어있어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예, 나물 뭐 바다 나물 그동안 쭉 몇 가지 소개해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왜 바다 나물이 해조류가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꼭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알갠산. 예.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또 소개해드릴 후코이단이라고 하는 것. 네. 이게 조금 두 가지 정도는 좀 알고 해조류를 네. 섭취하고 네. 하는 것이 조금 좋겠다 싶어요. 네. 네. 네, 오늘 알갠산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찬양 한 곡 듣고 잠시 후에 신앙 상담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기쁜 주의 그런 사랑 살아 누게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아무개 집사입니다. 성이 아신가 보네. 뉴질랜드에서의 생활이 어느덧 15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음식점을 운영해봤기 때문에 어쩌면 음식 장사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은 막상 뉴질랜드 생활을 시작하니 새로운 곳을 시작하는 것이 벅찼습니다. 많은 망설임 가운데 남편과 다시 음식점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빠른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식당은 사무실이 밀집해 있던 곳이어서 직장인을 상대로 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주일에 영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뉴질랜드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일 장사를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의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제대로 성수하지 못한다는 죄책감 혹은 두려움이 크게 다가옵니다. 하여 주일에는 파트타임 직원을 채용하고 저희는 주일 성수를 하기도 하는데 또 파트타임 직원들에게만 전부 맡길 수는 없고 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전혀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것을 뉴질랜드에서 생활하면서 하게 되네요. 요즘은 하는 수 없이 아침 일찍 예배를 드리고 가게로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라도 하고 있다면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러나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생활이 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시지 않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 아주 실제적인 그런 예. 우리 성도님의 그 고민이네요. 네. 예. 이민자들이 정착하여 생활하는 데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은 것이 현실로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예, 여건이 어떠냐에 따라 생활의 방편도 확 달라질 수 있는데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예. 오늘 내담자도 결국은 한국에서 하시던 일을 다시 하시게 되었네요. 예, 그래요. 대부분 이민자들이 이제 이민 올 때 이제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네, 네. 근데 이민 가면 다시는 이 일 해나 봐라.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특히 네. 이제 좀 힘든 일들, 네. 또 특히 식당 음식점 같은 힘든 일들을 하셨던 분들은 내가 이민 가서도 그 일을 해야 돼? 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셨지만, 네. 막상 이제 뭐 새로운 환경 속에서 뭔가를 하려다 보니까 사실 어렵죠. 그럼요. 그러니까는 네. 또 자꾸 해봤던 그런 경험을 네. 또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민 올 때 얼마나 큰 꿈을 가져오겠어요. 그럼요. 밑기름을 잘 그리고 오는데 네. 그런데 그 그림대로 이민 생활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네. 현실입니다. 예. 특히 이제 음식점 하시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네. 사연이 참 많더라고요. 예. 지난번에도 저희 교회 오셨던 분, 이제 네. 집이 멀어서 교회를 네. 오실 수는 없지만 네. 그분이 이제 오셔서 그분도 이제 한국에서 음식점을 하셨던 분이에요. 예. 진짜 이제 안 하는 거다. 네. 당신 고생 안 시키겠다. 왔는데 네. 막상 뭐 새로운 거를 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음식점을 시작하다가 또 한번 뒤집었고 그렇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 뭐 다른 분들도 그래요. 예. 제가 아는 분은 뭐 비행기 조종사였었는데 예. 지금 뭐 토마토 농장을 하시고 예. 또 한 분은 또 비행기 그 정비 네. 큰 비행기 정비를 하시던 분인데 지금 자동차 정비를 해요. 예, 예, 하시는 예, 말씀이 예, 예. 아이고 비행기 만지다가 자동차 만질리니까 마치 장난감 만지는 것 같다고. 예. 그런데 뭐 이제 은퇴할 나이가 더 지났는데 네. 어떻게 할 수 없이 이렇게 붙들고 있다고 예, 예. 하시는 말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장사하시던 분들 예. 자기 이제 계획했던 거를 가지고 또 새로운 또 계획을 가지고 오시지만 또 그거를 탁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현실을 네. 오늘 내담자석께서 또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예, 예. 문제는 오늘 내담자께서 음식점을 운영하시면서 크리스천으로서 많이 겪으시는 어려움을 토로해 오셨잖아요. 네, 맞아요. 같이 읽어보신 내담자의 내용을 간추려 보면 어떤 문제들을 짚어지는지요? 예, 우선 이제 쭉 같이 읽어보니까 몇 가지 예. 눈에 네. 들어오는 것들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네. 우선은 이제 크리스천 입장에서 네. 주일에 장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네. 하는 네. 문제가 네. 이제 먼저 들어오고 네. 이제 거기에 맞물려서 이제 주일 성수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한 번, 두 번, 뭐 세 번, 한 서너 번 이렇게 표현을 네. 하셨는데 네. 주일 성수에 대한 그 개념이 좀 다시 좀 세워져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주일 성수가 뭔지 알았으면 그러면 그 주일 성수를 올바르게 하려고 그러면 어떤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네. 주일 성수에 대한 올바른 그 개념도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의 신앙이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예. 그 신앙의 형태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셨나 봐요. 예, 예. 그래서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생활이 되어서 이렇게 죄책감, 네. 또 두려움 이런 네. 굉장히 조금 강한 단어를 표현하시면서 네.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면 죄책감과 두려움을 갖고 있다 그러셨는데 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대화가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먼저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주일에 장사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사실 뭐 이 말씀을 주일에 장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사실 딱히 이제 뭐 안 해야 된다는 건 다 알죠. 네, 그렇죠. 그런데 예. 이제 삶의 환경이 네. 그렇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이제 근데 이제 오늘날은 이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구약의 율법 시대와는 전혀 다른 그런 생활 환경 속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 단순히 이제 그 농경 생활만 하던 때와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예. 이제 다른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일에 장사를 안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또 이렇게 장사뿐만이 아니라 네. 장사로 오늘 이제 국한돼서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네. 뭐 안 하는 것이 네. 안 하면 좋겠지만 네. 그러나 이제 다른 직업들을 이렇게 좀 넓혀 보면은 네. 주일에 이제 뭐 꼭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요. 크리스천 예. 경우에도. 네, 네. 그래서 뭐 저도 주일에 교회 가면 전기를 쓰잖아요. 예. 마이크 앰프 시스템 네. 전기 쓰고 또 뭐 전등도 켜야 네. 되고 네. 또 요즘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힛 펌프도 이제 네. 좀 틀어야 되고 전기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기를 쓰려고 그러면 누군가 발전소에서 일을 해야 되고 예. 변전소에서도 일을 해야 되고 예. 그렇죠? 예. 그럼 뭐 우리가 또 교회 올 때는 자동차도 운행을 하지만 네. 또 대중교통 이용할 수도 있고 네. 또 교회에 다 오면은 예배만 딱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 뭐 식사 준비를 네. 한다든가 교회 여러 봉사자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교회 봉사자들을 위해서 식사도 준비해야 되고 하는 네. 그런 필연적인 일들이 네. 있습니다. 네. 이제 음식점을 하면서도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봤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음식점 건물이 아니라 네. 대형 쇼핑몰에 예, 예, 예. 거기서 일을 하다 보면 음식점을 예. 하다 보면은 예. 그 쉬는 날이 또 일하는 날이 다 같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는 내 마음대로 쉴 수 없어서 네.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네. 있는 것을 봅니다. 네. 뭐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고 오늘 개인의 역량에 네. 역량으로 주일에 영업을 하지 않을 수 있다면 결단이 필요하죠. 그렇죠. 결단이 예. 필요하죠. 네. 뭐 수입의 차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네. 내담자께서는 수입의 차이가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근데 뭐 뉴질랜드에서의 음식점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다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주일날 영업을 안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예. 분명히 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쉬더라고요. 예. 다 쉬어요. 예. 그렇죠? 예. 예. 뭐 그런데 대부분 쉬는 날이 월요일이나 화요일이고 네. 또 왜 주일날 왜 못 쉬고 왜 월요일날 화요일날 쉬어? 그러면 장사를 해봤어야지 알지. 예. 그런 얘기를 하죠. 예. 그만큼 이제 수입의 차가 많다는 얘기죠. 예. 그게 뭐 수입의 차이에 국한하지 않고 네. 나는 그냥 주일에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주일을 지키겠다라고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네. 결단이 있으면 네. 주일에 장사하는 것을 이제 뭐 멈추는 것이 더 좋겠죠. 오늘 내담자께서는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많이 염려하시는데요. 어떤 분은 주일 성수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느냐 묻기도 합니다. 이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요? 네, 저도 그런 말을 들었어요. 예. 우리가 사실 사용하는 주일 성수라는 단어는 이게 성수라는 뭐 주일을 거룩히 지킨다라는 예. 얘기죠. 예. 그러니까 뭐 십계명 있는 것처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처럼 예. 주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말을 주일 성수인다는 거죠. 네. 그냥 단순히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보다 좀 거룩하게 예.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 지킨다라고 말할 때 주일 성수를 얘기하죠. 네. 그러나 이제 이 단어 자체는 성경 전체에서 찾아볼 수는 없어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교리로 사용하는데 네. 삼위일체라는 단어도 성경에는 사실 찾아볼 수 없죠. 예. 그렇죠? 그러나 삼위일체 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예. 원리 아니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는 단어 자체는 네. 없지만 네. 성경 전체의 내용 속에서 얼마든지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우리가 예. 생각할 수 있고 예. 또 이렇게 마찬가지로 예.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주일 성수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냥 뭔가를 자꾸 단정지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우리가 그런 논리에 이렇게 빠져들면 오히려 예. 어려워질 수 있고요. 예. 뭐 요즘은 11조 문제도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뭐 11조가 신약에서는 없어졌지 않느냐 그런 예.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나 그렇게 자꾸 이상한 논리로 얘기하지 네. 말고 예. 어떤 형식조차 무시되고 파괴되고 하는 모습으로 나가면은 정말 우리 기독교 신앙이 참 어려워지거든요. 예. 그런 모습으로 자꾸 기독교 신앙에 이렇게 파고 들어가게 되면은 예. 자꾸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예. 그런 것에 논리에 빠지지 말고 예. 우리는 주일 성수, 삼위일체 이런 귀한 단어들을 예. 우리의 소중한 신앙의 원리로 잘 깨달아서 예.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목사님, 예? 안식일과 주일은 다르다고 하잖아요. 네. 안식일의 개념으로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인한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이제 또 주일 성수라는 개념도 그렇고 안식일과 주일이 다르다. 예. 그러니까는 왜 자꾸 안식일의 개념으로 주일을 지키라고 하느냐 뭐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안식일은 다 폐지했으니까 우리는 좀 주일은 좀 더 자유롭게 이렇게 지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예. 안식일이 폐지였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완성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테고요. 예.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의 가장 큰 초점은 바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한 안식 후 첫날 네. 그 즉 주일에 모이기 시작한 이후 네.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네.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묵상하고 예. 또 승리의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예. 그렇지만 안식일은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예. 한번 생각을 한번 예. 해보면 예. 네. 그 마지막 날의 개념은 아주 이제 마지막 날이다. 이제 쉬어야지. 예. 이런 그 안식의 개념이 쉰다는 개념에 주안점이 많겠지만 예. 첫날이야. 네. 그러면 새롭게 활기차게 시작을 해야지 예. 하는 활기 있는 날의 의미가 네, 첫날 주일, 네. 주일에 느껴지지 네.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주일은 보다 이제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날임에 틀림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날에도 주일을 안식일의 개념으로 지키는 모습들이 사실은 많이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안식일의 개념으로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이런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예. 짧게 말씀드린다면 예. 단점은 좀 지나치게 형식에 치우치게 된다는 것과 예. 또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예. 좀 많이 집착을 하게 된다는 네. 그런 단점이 있고요. 예. 그러나 장점은 주일의 거룩성을 지키고자 애쓰는 모습이 더 많아지고 네. 또 이제 새로운 날의 시작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새로운 예. 날을 시작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좀 활기 있고 네. 무엇인가를 안 한다라는 개념보다 한다라는 예. 개념으로 더 적극적으로 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예. 조금 더 활기가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렇군요. 예. 주일 성수에 대한 이해가 제가 초창기 신앙생활을 하는 때와 지금은 많이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권사님 이제 뭐 연세가 여쭤봐도 되겠어요? 안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예. 왜 주일이 모습이 요즘 예전과 많이 달라졌지 이런 얘기를 분명히 많이 말씀하시겠지요. 예. 예. 안식일의 개념으로 주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 기독교 역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요? 예. 성경을 보면 이제 십계명에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 구체적으로 예. 이런저런 것을 금하라고 하는 그런 율법이 많이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오늘날 교회들이 주일 성수를 지킨다고 할 때에 모범이 되는 것은 예. 이제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아주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예. 사도 바울 이전의 신학자로서 네. 굉장히 정말 기독교 교류를 잘 정리해줬던 위대한 예.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을 네. 잊을 수 없을 것이고요. 네. 또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에 영향을 받은 그 청교도주의자들, 네. 청교도들 네. 그들을 또 빼놓지 그는 말할 수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청교도 운동이 안식일 엄수 주의 운동으로 이렇게 많이 나타나면서 예. 그 1600년대 중반에 이렇게 발간된 작성된 예. 웨스트민스터 그 예. 교리 문답이라든가 예. 예. 소유리 문답 예. 또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 예. 이런 데에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이 어떻게 주의를 지켜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잘 이렇게 명확하게 나타나 네. 있거든요. 네, 아주 간단하게. 예, 그래서 네. 이제 오늘날 대부분의 보수교단 헌법들이 이런 웨스트민스터 예. 요리문답 교리를 예. 이렇게 빌려서 네. 거기에 있는 것을 잘 함축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제가 속해 있는 뭐 대한예수교장로의 합동 그 헌법 체계 예. 예배 본부에도 보면은. 예. 주일을 성수에 대해서 예. 금해야 될 것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네. 이렇게 쫙 나열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것이 있고. 네.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60문에 보면은 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했거든요. 예. 여기 보면 답으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방법은 다른 날에도 할 수 있는 모든 세상의 일과 오락을 끊고 예. 그날을 종일토록 거룩하게 쉬며 예.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로 그 모든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이다. 다만 부득이한 일이나 자비를 베푸는 일에 대하여 할 시간만큼은 예외이다. 이렇게 예.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방법을 얘기 안 하고 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방법을 예. 얘기를 했는데 네. 자꾸 이제 이렇게 이런 안식일을 지키던 그런 모습 그대로 예. 주일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네. 이제 여러 기독교 역사 속에서 네.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 있게 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과거에 청교도 신앙을 굉장히 우리가 귀한 신앙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 청교도주의들을 모범으로 삼아서 주일날 뭐 노동을 금하는 것은 물론이고 예. 돈을 쓴다. 주일날 돈 쓰면 돈 쓰면 안 돼. 이런 얘기 예.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왔죠. 예, 예. 그런데 이제 헌금 드리는 거 봉헌 외에는 돈을 예. 쓰는 행위는 다 금하고 예. 또 일과 오락에 대해서도 일절 금하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교회들이 많이 요구를 했었죠. 예. 그래서 이제 뭐 대중교통도 가급적이면 예. 이용하지 말고 걸어다니다 네. 좀 그러기도 했는데 예. 그리고 뭐 어디 가서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사 먹는다든가 예. 차를 마신다든가 예. TV를 본다든가 예. 뭐 음악을 시청한다든가 스포츠를 한다든가 뭐 주일에 무슨 시험을 본다든가 심지어 이제 학생들 주일에 공부하는 것도 예. 이제 이렇게 못하게 하는 금지하는 것으로 인해서 주일 성수의 모범으로 여겼던 그런 때가 지금까지 사실 이어지고 예, 있습니다. 예, 예. 그러나 이제 칼빈이나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예. 이러한 그 안식일 엄수주의 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반기를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새로운 변화를 시도를 했고요. 예. 그래서 하지만 아무튼 청교도 신앙이 우리 기독교 지금 신앙에 남겨진 것은 굉장히 아직도 네.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따르려고 하고 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예. 예. 예, 오늘 내담자께서는 주일 성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어떤 죄책감을 말씀하고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표현도 하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예, 그렇죠. 예. 내가 이제 주일 성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이제 예. 이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예. 아니면 이제 혹시 여기 두려움이라고 네. 표현을 네. 했는데 많이 그렇게 생각해요. 예. 하나님이 혹시 나를 책망하시지 예. 않는가? 내가 어떤 손실이 있지 않은가?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에 잠기는 것 같아요. 예. 많은 분들이 그러시는데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지만 예. 또 해야 될 일도 네.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네. 당연히 주일에 이제 금해야 될 것을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네. 금하려고 애쓰는 것 분명히 필요합니다. 네. 주일 장사 마찬가지고 네. 뭐 다 같이 쉬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발전도 쉬고 예. 네? 교회도 너무 크지 말고 예. 마이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교회로 잘 만들어지고 그러면 뭐 좋겠지만 뭐 그거는 그냥 사실 뭐 지금은 이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네. 그렇지만 또 이제 뭐 병원 같은 데서는 정말 생명을 다스리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네. 의사들의 진료나 또 간호사들의 보호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예. 이런 꼭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해야 될 일이 주일날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가장 네. 먼저는 뭐겠어요? 예배죠. 예배겠죠. 네. 네. 그러나 이제 예배만 형식적으로 드린다고 해서 나 주일 성수했어. 나 주일을 지켰어. 그러니까 오늘 이 내담자께서도 예. 그 일부 예배 이제 예. 예배당 교회가 예. 제법 규모가 있나 보죠. 예. 출석하시는 교회가 예. 일부 예배 드리고 식당에 이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주일 성수를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말해도 되는 것인가? 아니 아닐 것 같은데 주일 성수가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예. 갈등 속에 있다는 예. 얘기죠. 예. 사실 이제 형식적으로 예배만 한 번 딱 드리고 와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한다고 하면 주일 성수라는 개념은 사실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서 성도들과의 교제도 필요하고 네. 성도들 중에는 여러 가지 한 주간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네. 그래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네.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양육도 필요하고요. 네. 뭐 교회 온 김에 성경 공부도 예. 하고 예. 이제 좋은 모임도 갖고 예.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돌봄도 필요하고 예. 그러나 이제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저도 뭐 한국에서 목회자 생활을 했지만 네. 아침 7시에 나가서 밤 10시나 돼야지 들어오게 돼요. 예. 그리고 이제 교회 특히 청년들 봉사자들하면 같은 교회를 다 시키고 나면은 예. 젊은이들 네. 뭐 월요병이라는 것이 네. 있잖아요. 네. 월요일날 출근해가지고 회사에 가서 졸고 네. 뭐 아니면 무것도 못해서 이제 시간 근무 시간에 나가서 쉬기도 하고 예. 이런 것만 이건 사실은 안 되죠. 예. 안 되죠. 너무나 우리는 그 쉼이 없는 그런 주일을 많이 지켰던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저는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가장 정말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예배와 쉼이 네. 잘 이렇게 어우러져야 된다. 예. 주일은 교회와 가정에서의 아주 정말 잘 이렇게 분배된 그런 생활 속에서 네. 교회에서는 성도들, 하나님과 성도들, 예. 그리고 가정에서는 가족들과 예. 예. 같이 이렇게 시간을 예. 통해서 예배도 드리고 예. 또 안식하고 하는 것이 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만약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못하신 것에 대해서 예. 뭐 단순히 일부면 예배만 드리고 예. 장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인지 모르겠는데 예. 아무튼 내담자께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 주일 성수를 예. 두려움의 개념으로 이해하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예, 예. 예. 주일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어떤 손해되는 것이 있을까? 예. 하나님의 노여움, 혹시 예. 책망이 있을까? 이런 예. 개념은 기독교 신앙과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예. 오히려 이제 기독교 신앙은 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네. 은혜 받은 성도들이 함께 한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굉장히 예. 즐거운 날이거든요. 예, 예. 그런 개념 속에서 자꾸 즐거운 일을 생각해야지 두려움을 예. 생각하면은 오히려 주일을 통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네. 이 즐거움을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예. 아, 그래도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되고 네. 하나님 앞에 이건 죄짓는 것이다라고 하면 좀 결단도 필요하고 예. 뭐 먹고 사는 문제 다들 그렇게 지장이 안 된다고 그러면 예. 그런 두려움에서 빨리 자유해서 예. 죄책감에서도 떨쳐버리고 예. 주일 온전히 지키면서 네.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예. 주일을 어떻게 하면 보다 올바르게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겠는지 말씀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네, 주일 성수는 단순히 주일에 교회 뭐 출석부에 도장 찍듯이 해서는 안 되고요. 예. 정말 그래요. 예배 한번 딱 드리고 와서 이제 나 이제 주일 지켰어라고 딱 하면은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이제 우리가 한 주간에 어떤 세속적인 그 가치를 떠나서 영적으로 이날을 통해서 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네. 온전히 좀 구별된 그런 하루를 살고자 하는 예. 그런 적극적인 삶이 필요합니다. 예. 그것이 이제 바로 예배가 가장 중요할 것이겠고요. 예. 또 이제 각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들 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따라서 자기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 나가면서 예. 주일을 지키면은 정말 참된 의미가 있겠죠. 예. 예. 이제 안식일에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대로 예. 주일을 지키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범을 따라서 네. 보다 많은 일을 하면서 예.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저건 하지 말아야 돼. 이런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자꾸 우리 몸에 생각들이 매여서 주일을 예. 지키지 말고 예. 주일에 해야 될 일이 뭔가 예. 예배드린 일을 하고 예. 어려운 성도 찾아가서 예.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예. 또 어린아이들 예. 또 말씀으로 가르치고 예. 또 교회에서 해야 될 일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면서 네. 주일을 지키면은 네. 굉장히 은혜가 충만해지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네. 눈먼 자를 고치시고 예. 손마른 자를 고치시고 병든 예. 자를 이렇게 고치시고 하셨잖아요. 예.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하지 않은 것보다도 하신 일이 더 많아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예. 누가 자꾸 이제 컴플레인을 하고 했지만서도 네. 그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의 소중한 양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예. 안식일이라고 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 오히려 물으셨지 예. 않습니까? 반문하셨죠.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너무나 형식적인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예. 그 유대인들의 그 위선과 오류에 대해서 예. 예수님께서 거침없이 이렇게 예. 훈계하신 그런 모습이 예.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형식적인 것에 빠지지 말고 예.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네. 기뻐하신 일을 찾아서 네. 많이 해나가면은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네. 생각하면은 예. 우리의 신앙생활이 보다 더 즐거워지리라 믿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목사님. 예, 예 고맙습니다.